All of them now, done there for me one time. All of them, nigga, 춤춰 for me one time. 오늘이 내 마지막일 것 같아. So here we go, all the way, all the way up, all the way, all the way up. 차올랐다. All the way, all the way up, all the way, all the way up. 또 달려가. All the way, all the way up, all the way, all the way up. 멈추지 마. All the way, all the way up, all the way, all the way up. So here we go, all the way, all the way up, all the way, all the way up. Yeah, all the way up. 내 homie들 불러 소주 한잔 나를 모여. All the way up. 이 거리에 온통 여자들밖에 안 보여. All the way up. 핫한 파티 어디서 하냐 묻어. All the way, all the way up. They wanna go all the way up. Yeah. Ooh yeah, 하나 믿어. Ooh yeah, 나를 믿어. Ooh in, let it need go. Forget about them all. Ooh yeah, 나는 비워. Ooh yeah, 밤은 길어. Ooh, all the way, all the way up. All the way. 긍정적인 에너지는 저리가 좋은 시간 보내려면 네 룩과 목걸이에 다이아처럼 빛나. Here we go, all the way, all the way up, all the way, all the way up. 차올랐다. All the way, all the way up, all the way, all the way up. 또 달려가. It's go time, go time. 시간의 개념조차 지금은 없어. 몰라, 걔나 네 맘을 알아. 떴다, 떴다, 내 뒤버 섰다. 난 나쁜 오빠의 예쁜 밤을 가져. 2차 계획 대체 뭐야? 어딜 가든 계산할게. 장소 고라. 댄스 너는 flow, 칠리 너는 소파. 힙스를 나고 미러의 몸에 고라. 자기라고 불러줘. 견으면 볼을 꽉 깨물어줘. 평균 아니야. I ain't typical, shake it fast. I ain't talking mystical. Take it to the telly, read the fanny. 너무 참아겠지. Make it like a ritual. 라보스 것처럼 이탈. 주머니 속 돈 다 발. My girl like Malone. Fashion killer like Malone. First class can not to Dubai. 난 서울 사람. Yeah, bitch, I'm from the town. Way up, but we getting down. 난 서울 사람. Yeah, bitch, I'm from the town. Way up, but we getting down. 부정적인 에너지는 저리가. 좋은 시간 보내려면 네 룩과 목걸이에 다이아처럼 빛이 나. Here we go, all the way, all the way up,